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의 높이 초대되신 다섯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혁명적 경사 위대한 전환을 안아오시오 개막식이 3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의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불면불후의 종력적인 혁명 영도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한생열인 백두의 대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